어차피 믿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원망하리. 너무나 짧은 행복 끝나버린 이 순간 마음은 서러워도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. 어차피 너와 나는 헤어져야 하니까 웃으면서 떠나가다오. 너무나 짧은 행복 끝나버린 이 순간 마음은 괴로워도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.